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가 1987년 6월 항쟁이 이순 때로부터 29년이 된 것과 관련하여 10일 6월 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수호하자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. 호소문은 민주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싸웠지만 오늘 이 땅에서는 유신독재가 부활하고 민주화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서 6월 항쟁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떨쳐나서자고 강조했습니다.